2시간, 말씀 1시간. 할렐루야! 네. 우리 은혜 받으러 올라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왔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답답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영화동에서 이제 정자동으로, 수원 정자동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새로운 분들이 좀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지금 2년 반 돼가거든요, 교회를 옮긴 지가. 근데 새로운 분들이, 기존에 있는 분은 뭐 불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요, 복음으로 거듭났으니까요. 새로 오신 분들이 2년 반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그러니까 제 설교의 내용은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요,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이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요, 돌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돌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같이 부드럽게 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는 그렇게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2년 반 동안 복음에 대해서, 한분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분들이 끔찍도 안 하네요. 예수 이름으로 제사 안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살길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엄청나게 그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선물해 주십니다. 엄청나게 제사 안 받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그걸 2년 반 동안 했어요. 복음에 대한 설교를 2년 반 동안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은 뭐 100번도 들고 1000번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이 끔찍하다. 근데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집회 오기 전 전주에, 지난주에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13일 날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샤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어떠한 마음이었나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 무리바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리바라는 뜻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넜을 때 애굽 군대가요, 그 홍해에 다 수장됐습니다.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춤을 췄습니다. 다윗이 백겨진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성령의 취해서요, 미리암이 찬양했어요. 예배했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어디에 접어듭니까? 광야에 접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광야에 접어드니까요, 힘든 거예요, 더운 거예요.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뭐가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이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마라, 쓴물. 그죠? 육신의 것들이 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이 속에서 막 올라오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어떤지를 아십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다이나마이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심이 들리라고. 그래서 신이 다 소진될 그때, 지난주 주일에 자매가 목사님, 저 제사함 밖에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성경이 충만해야 더운지 안 더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더워, 빨리 끝내주세요.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성경 충만하게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제가 21절, 여러분들이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자는 자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산성 집회를 생각하면서요, 이 귀한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제가 오순절 교단에 온 지가 29년 째입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우리 임원 목사님들께서 박목사 새벽설교 한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웬만해서 안 합니다. 본교회에서도 힘든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근데요, 순종했어요. 그리고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 전국 각처에서 교회에서 진짜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산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만큼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말씀을 갖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향해서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향해서요, 사탄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베드로는요, 참으로 놀랐고요, 민망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본문의 내용에 앞서서는요,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요, 베드로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맡기시는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다시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가 부스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하나님 앞에요 예수님 앞에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시몬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전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세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뭐, 말씀 좀 켜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빼면 하늘에서도 내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빼면 하늘에서도 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때요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면서 베드로에게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천국 열쇠까지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외식당자를 향해서요 밴드라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당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라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크게 치우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독사의 새끼들도 아닙니다.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시고 그 이후로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로 또한 이스라엘 왕으로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왕이라고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그 로마 속박 가운데서 회복시키실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시작한 시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떠한 변신을 할까 내내 기대하고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요, 무엇을 맡기셨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 후에는요, 천국 열쇠를 맡겨준 후에는요, 그가 말씀하신 내용은요,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예루살렘에 올라가 무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세상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시고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요 복음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선견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진행과 되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받은 복음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받은 복음은요, 누구부터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 장사, 부활,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어떠한 것을 가르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 날에 살아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죽음, 장사, 부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요,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신 것입니까? 복음을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의 복음을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아멘.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철하고천한 이 육체를 입고 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신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가르침을 듣고요,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강하게 항변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폭 일어나니 항변을 합니다. 항변을 해요.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돌아가시다니요, 죽는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어린 양으로 죽어주시고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부어주기 위해 미리 예비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시야는 좁았습니다. 예수님이 뭘 말하는지 베드로는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야가 좁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리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선민 사상을 다시금 회복하실 메시아로 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회복할 구원자라 메시아, 정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거짓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순례자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꿈은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꿈은 이 땅에 머물러 우리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도요, 베드로처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한 도망서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탄아! 라고 책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보고요, 사탄아! 책망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우리 보고요, 사탄아! 책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일들이요, 복음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복음을 가리는 일. 우리 또한 우리가 행한 일이 복음을 가리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복음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수천 년 동안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을 하고 있는 복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막는 일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책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은요, 사탄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나야 한다는 가르침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신약의 교회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찔러 흐르는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요,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얻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요, 당신의 신부인 교회 우리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막는 것은 분명히 무엇입니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예수님을 빙자한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나의 편안하고 나의 안전하고 나의 행복한 그 삶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도 부족하지만요, 부족하신 대로 사용하십니다. 또 부족하지 않는 분들은요, 부족하지 않는 분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교회에 유익이 되든지 복음에 유익이 되든지 판단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요, 교회에 유익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나의 의를 드러내고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요, 나는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밖에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쓴 편지에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그 당시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 철학자들과 같이 언명이 좋은 사람들이요. 광장에서요, 음변을 하고요. 그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고요. 그 가르침을 발전시키는 분들이 곳곳에서 성행했습니다. 철학이요, 곳곳에서 성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지역은요, 다양한 신들을 위한 제사 의식이 축제처럼 행해졌던 것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우상이 많은 지역이, 수도 없이 많은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요,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전에 가르쳤던 그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장사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은요, 죽음 장사 부활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바울도 다른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 장사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말씀하고 인정하십니다. 전에 보낸 복음이 내용입니다. 전에 바울이 가르쳤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듣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기념과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바울은요,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아멘. 아멘. 다른 것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부활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서의 두꺼운 시장 같은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회개와 예수님의 장사가 나의 장사가 되는 예수 이름의 침례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성령 침례가 복음이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저께 고지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이 변하듯이 우리도 변했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것을 좀 생각을 했어요. 아, 예전에는 진짜 주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예배당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예배당에 울음에서 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근데 지금은요, 많이 변했어요. 교회에 기도 소리가 안 나요. 교회에 울음소리가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저들을 구원해주세요. 저들을 구원해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소리가 끊기지가 않네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복음은 사라지고요. 기복신앙만이 교회에 들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도 변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변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은요,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십시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략 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는요,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희미하게 보는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거울이 완전한 선명하게 우리 얼굴을 보는, 복음을 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흐리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거울을 내봅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머리가 단장한지, 깨끗한지, 거기에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잘 보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잘 봐서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이것이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것임을 깨닫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이 쌓은 모든 것 중 지식과 가문과 좋은 배경들을 뭘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 베드로는요, 베드로로 돌아갑니다. 베드로, 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사도 바울과 같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들어놓고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지낸 만났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잘 먹고 예수님과 잘 살고 예수님과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누린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사람의 일입니다. 아멘? 근데 부자 되세요? 부자 돼서 복음을 위해서 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우리 기도원 숙소 졌잖아요. 그죠? 한동 졌잖아요. 네.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주셔서 헌신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을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요, 따르십시오. 아멘? 감동 주신 것을요, 내가 꺾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이들을 천국으로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에 들로 산으로 찾아다니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주님의 선언을 듣고도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에요? 아십니까?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키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열 수 있는 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받았어요? 베드로가 받았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장사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음 장사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고요.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우리는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본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본 자들입니다. 그거야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찬양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들어서 찬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돌보다도 모자릅니까? 부족합니까?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는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예뻐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나 복음을 위해 하고 싶다.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저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순절 성령으로 임한 사건을 경험하고요 참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요 사람의 일이 가려지고요 하나님의 일이 열리는 역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람의 일이 닫혀지고 하나님의 일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그래서 명절을 지내온 유대인들에게요 베드로는요 처음으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가려지고 영적인 눈이 다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믿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 받고 정신 차리게 됐어. 할렐루야. 우리는 다 정신 차린 자들인 줄 믿습니다. 뭘 받고요? 성령 받고. 정신 차리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 장사 부활에 대해서 전하니까요 3천명이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천명, 7천명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요 천국의 열쇠가 먼저 사용되지 않고요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 이방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 유대인들에게도요 베드로를 통해서 열려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요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열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요 베드로를 통해서 열려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천국의 열쇠인 복음을 듣고 군중 중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받은 포도로 바울을 받아서 제사를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요 이방인들에게 드려 예수님이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기 위해서 이 산에 올라온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영으로 거듭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넘어야만이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맛보지 않고요, 거저 이 땅에서의 행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니, 사탄아, 너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휴가를 포기하고요, 이 산상에 올라왔잖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이 산상에 올라왔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산상에 올라왔잖아요. 아멘. 예수님 나를 만져주세요. 여러분들 기도의 본다리 갖고 이 산들이 올라왔잖아요. 풀어놓으십시오. 그 본다리를 계속 쥐고 있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풀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네.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진실된, 정직한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산성에서 내려갈 때 주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증거되는 일이여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과 같이 거듭난 우리에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와 같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한 사람들이고요, 금보다 귀한 생명의 복음을 받았으니까요. 받았죠? 금보다도 금보다도 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내가 해달라고 기도하며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다고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사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삽시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짜 힘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축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찾아뵙겠습니다.